전 정말 쉬는 날이면 집, 그것도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침대가 정말 정말 최고예요. 공감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렇게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것도 활동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밖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런 걸 수 있대요. 순간순간을 너무 열심히 보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뻗어버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나가기 싫은 겁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워있을 자격이 있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행복한 주말이잖아요. 어서 누우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여기는 영실트고요. 저는 맨디입니다. 된다고 겁을 주던데 나는 원래 소띠라 괜찮아 먹는 것도 귀찮아 씻는 건 당연하고 화장실도 그냥 참을래 인생은 한 방이야 몰아서 한 번 했다 벼락치기가 최고야 연애도 귀찮아 사람들이 귀찮아 생각하는 게 다 귀찮아 So slowly every day the sleepy days will go slowly I'm the only 비누칠 초콜릿 다 묻히고 먹다가 잠들어버려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Today is Wendy.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픽해서 우리 완소들과 공유해보는 웬디 스펙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하루의 피곤을 달래거나 여유를 즐기고자 찾는 커피에 대해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를 즐겨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또 다른데 무조건 원두에는 산미가 없을 순 없죠. 근데 저는 산미보다는 약간 그런 고소한 맛이나 약간 달콤한 맛이 나거나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원두에는 산미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산미가 있지만 조금 적은 걸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단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최근에 당이 떨어졌나? 이게 저희 멤버 중에 슬기가 아를 안 마시고 무조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 너무 달아서 어떻게 마셔. 야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음료수 같은 걸 안 마시고 제가 아바라를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라별 2세 커피를 픽해봤거든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핀란드의 커피인 카페 오스트입니다. 레이페유스토라는 치즈 덩어리를 뜨거운 커피에 같이 부어 먹는 커피인데요. 레이페유스토 치즈는 일반적인 치즈가 아닌 오븐에 구운 매우 딱딱한 치즈이기 때문에 쉽게 녹지 않고 그 풍미가 천천히 커피로 퍼져나간다고 해요. 남은 치즈는 마치 또 그런 과자처럼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커피, 카페 오스트, 치즈 덩어리가 들어간 커피인데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이건 안 마셔봐가지고. 두 번째는 터키의 커피인 튀르크 카우베시인데요. 이 커피는 구운 커피콩을 곱게 갈아 구리포트 용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가라앉혀서 마신다고 합니다. 곱게 갈린 그 커피가루와 함께 서빙이 되는데 가라앉은 커피가루는 놔두고 액체만 마신다고 하네요. 요새 한국에서도 터키식의 커피를 파는 곳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는 커피입니다. 세 번째 호주의 커피인 플랫 화이트입니다. 플랫 화이트는 에스프레소 스팀 밀크로 혼합해서 만든 커피인데요. 라떼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양은 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카푸치노나 라떼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커피향이 진한 편이래요. 네 번째는 이탈리아의 커피인 에스프레소 로마노예요. 에스프레소 커피와 작은 레몬 껍질 조각이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최소의 설탕과 생 레몬즙으로 자바의 달콤한 향이 더 우러나온다고 하네요. 에스프레소는 알지만 에스프레소 로마노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의 커피인 프라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마실 수 있는 커피인데요. 인스턴트 커피에 얼음을 넣어서 섞어준 후 우유 거품을 얹어 마시기도 합니다. 1957년 네스카페 대표에 의해 만들어진 커피로 그리스에서 여름에 인기 있는 커피라고 하네요. 아마 우리 완소분들 중에서도 프라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콩의 커피인 윤양인데요. 커피와 밀크티가 혼합된 음료로 홍콩에서 인기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혹은 차게 마시기도 하며 커피의 다양한 종류의 밀크티로 향을 첨가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도전 안 해봤는데 맛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멕시코의 커피인 카페 드 올라입니다. 시나몬 스틱과 함께 끓여서 필론칠로라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사탕수수를 넣은 커피인데요. 점토로 만든 머그잔에 즐기는 그런 멕시코 전통 커피라고 합니다. 투데이즈 웬디, 오늘은 웬디스 픽으로 나라별 2세 커피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제가 옛날에 그 웬디스 픽으로 커피 종류들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나라별 2색 커피를 또 알려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다시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시간이 지나도 마셔봤던 커피도 있고 안 마셔봤던 커피들이 있어서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모든 커피들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네. 완소들의 후기 문자 그리고 영스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소한 정보들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샵1077 전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그리고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웬디 스펙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곧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 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이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 한잔 할래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0870님 완디 오늘 집안일 하다 보니까 완전 필 받아서 설거지에 빨래, 화장실 청소, 테이블보까지 바꿔놨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 기분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설거지랑 빨래, 화장실 청소도 그렇지만 테이블보까지 또 바꿔놓으시고 어머니께서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 뭐야, 언제 이렇게 다 치워놨어? 엄마를 위해서 한 거야? 아이고, 너무 예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4512님,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오랜만에 아, 매운 게 땡기더라고요. 틈땡 라면에 청양고추 팍팍 넣어서 끓여 먹었더니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이고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도 매운 걸 되게 좋아해서 찌개가 있으면 그 안에 청양고추를 무조건 많이 넣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맵찔이였는데 아, 요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캡사이신의 매운맛보다 청양고추가 주는 그런 매움이 있어요. 얼큰해지면서 중간중간 라면 먹으면서 또 이렇게 청양고추 계속 먹어주고 아,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9991님, 완디, 요즘 와이프가 쭈꾸미에 빠져서 매주 서해로 쭈꾸미 먹으러 가요. 육아로 지친 와이프를 위해서 먹을 거라도 잘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다니고 있어요. 맛나게 먹고 힘내서 육아 내가 많이 도와줄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so sweet. 어, 너무 좋겠네요. 그것도 매주 또 서해로 쭈꾸미를 드시러 가신다고. 근데 그 이유가 육아로 지친 와이프를 위해서 먹을 거라도 잘 먹여야겠다는 생각. 이야, 진짜 너무 섬세하시고 아내분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고 육아하시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이 나서 막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육아 내가 많이 도와줄게. 하, 행복한 결혼 생활이실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네네. 1512님, 다이어트 한다고 맥반석 계란 한 판 사서 세 개만 먹어야지 했거든요. 근데 아, 한 개만 더, 아, 한 개만 더 하다가 10개나 먹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10개를 드셨어요? 저는 계란을 좋아하고 하지만 10개까지는 도전해봤던 적은 없는데, 이야, 근데 계란은 배가 진짜 잘 부르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10개 드시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우와, 이거 배 어떡하지? 오, 너무 배부른데?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란 한 판 사셨는데 그래도 많이 드셨네요. 예, 계란이 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7129님, 저 오늘 공원 가서 자전거 배우고 왔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극복해 보려고요. 동생이 가르쳐 주다가 몇 번 짜증내긴 했지만 저번보다 많이 안 넘어졌다고 칭찬도 해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동생이 너무 착하네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는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방법을 해서 전 트라우마는 꼭 극복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에서 한번 빠져서 안 좋았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 후로는 수영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 후로는 물에 들어가는 게 숨이 막히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리얼리티를 찍다가 그 헬멧을 쓰고 물 안을 걸어다니는 그런 거 했었어요. 그때 너무 숨이 막히고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약간의 물의 트라우마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지만 그 감정을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어느 순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좋았겠네요. 또 가족들이랑 같이 배우는 자전거가 제일 재밌잖아요. 네, 앞으로도 트라우마 꼭 극복하셔서 재밌게 멋지게 자전거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저는 노래 듣고 2주마다 돌아오는 선물 같은 시간이죠. 멜로망스분들과 2부 귀대면 콘서트로 돌아올게요. 적재의 풍경. 문득 그런 날이 있잖아. 가만히 앉아 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날 전화기를 꺼내들어 사랑한다 얘기를 해. 지금이 아니면 안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타로점을 봤는데 제가 걱정하던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불안해졌어요. 꿈해석처럼 정신과에서도 타로카드를 믿나요? 라고 엘리미 사연을 주셨습니다. 돼지 꿈은 좋고 이가 빠지는 꿈은 불길하다와 같이 과거엔 꿈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후 꿈의 의미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시작했답니다. 현재는 꿈을 자유연상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타로점의 결과처럼 엘림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게 됐으니 지금부터 잘 대비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디 영스트리트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달달한 음악으로 완소들고막에 당충전을 책임지는 영스의 격주 요정, 내기에 캔디 같은 남자들, 멜로망스의 동환씨, 민석씨 어서오세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자리로. 네, 진짜 한 달 만에 딱 오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다들. 일단 우리 동환 씨는 2주 전에 저희 그 귀대면 콘서트 특집 우리 정동환 리사이팅 아로 함께 했었고 멜로망스 완전 진짜 한 달 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그동안 진짜 잘 지냈죠. 한숨을. 네. 아,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게 반갑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건강히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다행이에요. 진짜 건강히 네. 돌아와서. 근데 우리 동환 씨도 오늘 얼굴이 좀 편해 보이세요. 아, 예. 오늘 옆에 제가 저번에 저 혼자 있었는데 네. 제가 다시 보기를 좀 봤거든요. 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니요. 정말 너무 잘하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피아노 엉망진창이고.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참.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노래도 막 해주시고 예. 진짜 좋았거든요. 네.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지난 방송 우리 민석 씨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김민서. 아, 참. 두 분에게 도착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희자님, 지난번 귀대면 콘서트에서 동환님이 혼자 나와서 좋다고 하셨는데 민성님 서운하지는 않으셨나요? 아, 지난 방송을 못 본 자라서. 네. 저번에 그 혼자 나와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약간 정해진 대답. 왜냐면 긴장을 너무 하셨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풀리면 진짜 잘하거든요. 네, 아니 그냥도 잘해요. 떨려도 잘하시고. 근데 본인이 그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만회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편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서운하지 않고 동환 씨가 이제 긴장 많이 하는 타입이라 그런 경험 많이 필요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진짜 네. 너무 아팠어. 이제 건강한 거죠, 김민수 씨? 네, 완전. 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딱. 네. 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약간 오늘 보면은 약간 되게 힘들어 보이시거나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좋아진 것 같아서. 아, 지금 건강해요. 완전.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풍겨져서 네. 좋습니다. 7035님이 그날 동아씨 연출 덕분에 저희 좁은 자취방이 예술의 전당이 됐어요. 와, 너무 잘하셨나 보네. 네,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아, 동아씨 덕분에 완전 호강했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완전체로 어떤 라이브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것도. 네,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이. 네. 계획형. 네. 근데 완벽주의자까지 겹쳐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우리 멜로망스 완전체와 함께 오늘도 고품격 라이브 재미있는 토크로 귀호강 시켜드릴 거니까요. 멜로망스에게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것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귀대면 콘서트 게시판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라이브부터 만나볼 건데요.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정민지님께서 전 드라이브 할 때 멜로망스 노래만 들어요. 어머. 근데 모든 노래가 드라이브 할 때 특히 봄에 듣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두 분도 드라이브 좋아하시나요? 제가 요즘 운전하면서 반복 재생하고 있는 사랑인가 봐 부탁드려요. 드라이브 다들 좋아하세요?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민석 씨 면허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모시러 다니거든요. 아, 면허가 있으시구나. 저는 면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석 씨는 운전할 언제까지 안 할 거죠, 혹시? 저 올해 안에는 딸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랑 저도 올해 안에 딸 거거든요. 저도 없어서. 어, 같이 따실? 진짜요? 네, 같이 따실? 같이 따실? 같이 따실? 어, 좋아요, 좋아요. 제발 두 분 따주세요. 아니, 드라이브... 아니 잠시만요. 네.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드라이브의 맛을 아시죠? 제가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고. 아, 옆에서 기사님께서. 아, 오케이. 저는 스케줄 갈 때 낮에도 이런 화창한 날에 기분 되게 좋고 스케줄 끝나고 힘들지만 뭔가 돌아가는 그 길에 막 야경이나 최고죠. 좋죠. 음악까지 같이 틀어놓고 하면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드라이브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드라이브가 맞아, 좋다고 맞아. 말씀이었지. 맞아. 네, 이 정민지님께서는 요새 사랑인가봐 반복 재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감사해요. 요새 라디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어딜 가나 뭐 인터넷에 봐도 막 차트에 높이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그 사네마선 그 드라마가 요즘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출연도 또. 왜요? 아, 부끄러워서. 아 감사합니다. 하시고. 네, 아, 말씀해. 아, 거론될 줄 몰랐는데. 네. 그게 또 한 달 전 일이거든요. 아. 당황스럽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브로 들려주실 노래 뭐죠? 아, 뭐 이렇게 반복 재생까지 해주시는데 사랑인가봐 아무래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드라마 샤네마선의 OST 사랑인가봐 우리 멜로망스의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는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너의 행복해야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 만하잖아 너도 용기 낼 만하잖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볼 만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드라마 사내마스는 OST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특히 동환 씨가 마지막에 네. 센스 있게. 아, 또 지선상이 하랴. 자,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많이 본 음악이 있었나. 진짜요? 예. 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 그리고 제가 수록곡 중에서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곡이 있어서 오, 이 자리에 빌어서 그 민지션 작곡가님의 아! 그 Good Bad Ugly 5번 트랙인가 6번 트랙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 진짜 좋아요 제일 좋아요 감동이다 정말 센스가 있어요 아니 네. 근데 진짜 코드하기는 아이고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 곡이 너무 코드나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네. 계속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아~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역시 듣는 귀가 또 다르셔가지고 아, 대박이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 네. 아.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이번 곡도 또 오랜만에 민석씨의 목소리도 또 한 달 만에 들으니까 라이브로 네. 아 그렇게 오래된 줄을 몰랐어요 시간 빠르죠 아팠어요 아 진짜 너무 아팠어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 에이. 이거 듣는 모든 분들 다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정말로 진심으로 에이. 아 너무 아팠어 아 건강하게 노래하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아팠어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완소들이 신청해주신 노래들을 모으고 모아서 멜로망스의 한 소절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코너 속의 코너 예약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동환씨가 건반왕 찐천재로서 장르 안 가리고 정말 다양한 연주를 주셨거든요 오늘은 네, 네. 두 분이서 함께하니까 확실히 부담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네, 일단 너무 표정에서 눈빛에서 그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깨와 이 몸도 약간 항상 약간 굳어있어서 약간 아! 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편해 보여요 네.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되게 아 오늘은 편안해 보이신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완소들이 어떤 노래 예약해 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3855님 저는 봄만 되면 떠오르는 곡이 있어요 멜로망스 분들이 들려준 봄 메들리 중에서 우연히 봄 어. 예전에 동아님이 로꼬님 랩 파트도 들려주기로 했었는데 어. 기억나세요? 어. 우연히... 근데 실제로 하셨었죠. 그렇죠. 네, 영세에서 우연히 봄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렌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느낌. 떨림,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에 너의 대가 또 너의 향기가 뭐 한 거죠? 아 원래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원래 아~ 했었는데 네. 그 앞부분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우리 성민엠 성민엠 아 좋습니다 랩으로 딱 들어오실지 몰랐는데 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또 다음 사연 부탁드릴게요 네 2278님 두 분 우리 완디 번호 파는 모습 보셨나요? 아 실은 진짜 그 인형같이 네. 진짜 인형같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이번에 그리고 세계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어머 뭐 뭐야 우리 한 달 만에 봐서 그런가 봐요 한 달 만에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그런 거는 뭐예요? 진짜요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이번 앨범 모든 그런 뮤비부터 네. 그런 세계관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다워 네. 맞아 진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아 네. 부끄럽네요 네 계속해서 사연 읽어주세요 그래서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멜로망스 버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시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신청곡으로 다음 주에 진짜요? 다음 주에 왕곡 왕곡해야죠. 아 다음 주에래. 네 다음 만나. 다음 주. 에 어머 네. 대박. 감동. 대신에 쥐삼상의 아리아 피아노 연주로 제가 한번. 네. 이 곡을 또 샘플링을 했죠. 네. 고급스러운 티타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알토도 좀 뭔가 고급스럽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아, 너무 웃겨. 진짜 샘플링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이 곡을 어떻게 그렇게 녹여내죠? 그러게요. 진짜. 저도 이렇게 녹여낼 줄 몰랐는데. 받으니까. 받은 예, 사람으로서. 예, 예, 예. 예. 저는 열심히 부르기만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 다음 사연. 1279님. 2년째 짝사랑을 해온 프로 짝사랑러입니다. 어, 길게 하셨다. 엊그제 좋아하던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너무 슬프고 우울한데 가사가 딱 제 얘기 같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런 저를 위해 나윤관의 나였으면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이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날을 나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대 알고 있나요? 짝사랑 너무 슬퍼요. 아 근데 짝사랑 너무 마음 아프죠. 그쵸. 2년이면은 왜 이렇게 대시 이렇게 한번 해보지. 민석 씨는 2년간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네, 저 근데 그 고딩 때. 아니 근데 2년 동안 있었는데 왜 이거 해가지고? 아 이게 와닿아요. 저도 와닿아서? 경험을 해봐서. 저도 이쯤에 나였으면 또 불렀었거든요. 왜 고3 때 또 이게 맞아요. 황태자의 첫사랑 OST로.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용음악과 분들이 학도들이 이제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였거든요. 짝사랑을 뒤로하면서 이 노래 그렇게 그렇죠. 불렀죠. 너무 마음 찢어져요. 이거 들으면 맞아요. 짝사랑할 때 이거 들으면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전 짝사랑하는 거는 좋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설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근데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 그러니까 뭐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하면 그때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내가 왜 말을 고백을 그렇죠. 못했을까. 맞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았어요 방금. 혹시 제가 신청해드릴까? 아 오케이 정해졌다. Feel 네. My Rhythm 나였습니다. 어머머머머머. 근데 완디가 이 곡에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눈빛이 아까랑 달라요. 그래요? 네. 아니 이입해주신 거죠. 아니 눈빛이 아까랑 달라졌어요. 아니 이입해주신 거죠. 왜 이렇게 경험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졌어요? 짝사랑 네.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죠. 또 다음 사연. 아 우리 반예진님께서 네. 요즘 유행하는 만화 스티커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저 고우스 빵 진짜 어? 좋아했어요. 아, 옛날에 아니면 최근에? 최근에? 초코빵 알죠. 초코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롤로 된 게 있고 큰 걸로 된 게 있고 예전에 고우스가 그 고우스님께서가 초코빵이셨던 네, 기억이 네, 네 맞아요. 그거랑 네. 초코우유랑 같이 먹으면 초코 JMT 아, 진짜 맛있어. JMT. 네. 아 지금 최근에 나왔잖아요 또. 맞아요. 아 그래서 인기가 드셔봤어요?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네. 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저는 진이 선물해서 잠깐 먹었어요. 와 무슨 맛이요? 그 고우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먹어본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뭐 맛만 본 거예요? 안주로 곁들여 먹는 느낌이죠. 아~ 살짝 예 맛만 보는. 어떠셨어요? 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드셔보던 적이 있어요? 옛날 많이 먹었죠. 아, 그래요? 아, 그 옛날에는 그 스티커 다 모으고. 네, 그렇죠, 요새도 그렇죠. 스티커가 띠부띠부씨. 맞아요. 난리가. 아 맞다, 다들 다시 모으지. 네, 스티커 때문에 오히려 아. 더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네. 버리지 말아둘 거예요. 그러면 사연 계속해서 또. 네. 아무튼 저 예진님께서는 아직도 못 구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편의점 10군데를 돌아봐도 없네요. 와. 멜로망스 두 분이 이밤 먹어본 적 있나요? 쓸쓸한 있죠.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멜로망스 버전으로 이 만화 주제가 불러주세요. 아, 만화 사연이 주제가. 좀 슬프네요. 예. 아. 10군데를 다녀봐도 없다. 이건 약간 와, 이 정도로 그 핫하구나 지금. 빵이 맞아요. 들어오는 그 제품들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들어오기 전에 가서 대기를 하시고 아~ 줄을 서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약간 한정처럼 사람들이 줄이 몇 명 서 있으니까 남는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차를. 아, 그 트럭을요? 트럭을 따라다녀서 그 다음 편의점 갔을 때도 또 개 탈 수 있으면 개 타고 그걸 한 네 군데까지. 근데 그걸 아세요? 그 운전해 주신 분이 배달해 주시면 안 와가지고 너무 나중에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세요? 그니까요. 아니 인터넷이 많이 합니다. 지금 경험담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일어난 일인 것 같으신데. 전 아니고요. 아, 예, 예, 예. 운전도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가요? 아, 왔다. 맞네. 편의점 문 앞에는 이제 그림까지. 그림도 엄청 잘 그리세요. 알바생분들께서 편의점 빵 없다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그겁니다. 와, 진짜 핫하다. 포켓몬스터. 그럼 좀, 우리 이 네, 네. 주제가를. 고급지게 좀 한번 미석 씨 좀 어머머머머머. 불러보죠. 어머머머머머. 피카츄라이츄 바이리꼬부기 버터풀야도 웬 비즈니또 갔을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야 그 발음이 진짜 고급졌었거든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션트 도가스. 약간 영국에서 뭐 빵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고급스럽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이, 버터를 많이 들어간 그런 빵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버터풀부터 한번 에이. 버터 발음 해봤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예약할게요. 함께 해봤고요. 이쯤에서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핵 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알몰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몰로 배즈랜드 빠른 곳 콜프린트 배즈랜드 한장도 소량 인쇄 배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배즈랜드 배즈랜드 인쇄 맛집 배즈랜드 와 롤스티커 롤라벨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 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 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 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스컴백.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이거 저거 찾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누가 너 밖에 실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웃기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연쉬 연쉬 연쉬 룰루랄라 연쉬 연쉬 오늘도 난 연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멜로망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 앞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거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사님이 네. 보내주셨는데요. 멜로망스는 보면 볼수록 안착한 것 같아요. 오? 왜죠? 내 마음에 안착? 하트! 와! 오랜만에 또 들으시니까 그쵸? 어때요? 어때요? 실은 재현이 살렸다. 아, 아닌데. 재현이 살. 왜냐면 이거는 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죠. 완디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보면 또. 볼수록 안착한 것 같아요. 하자마자 아, 내 마음에 안착 나오겠구나. 그러나 재현이 살렸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제대로 더 살려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멜로망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신박한 우리 주전 문자들도 환영합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멜로망스 진실 게임! 와우. 임팩트 있어요. 네, 두 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만우절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주 솔직하게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예.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첫 번째, 나 자신이 섹시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우리 민석 씨? 없는데? 나 진짜 없어. 동환 씨? 밤새 일할 때. 오! 아~ 두 번째,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민석 씨? 그냥 밥 먹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아, 동환 씨? 레드벨벳 콘서트 관람. 세 번째,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민석 씨? 무서운 게 없어요? 네, 뭐 딱히 없다. 오케이, 동환 씨. 사망. 네, 저도. 마지막,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한 나만의 필살기 기능, 민석 씨? 진심. 오, 동환 씨?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 여기까지 멜로망스 진실 게임 질문들 만나봤는데요. 항상 대답을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해주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 섹시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민석 씨는 없다고. 저 없어요. 아니, 이게 만우절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거짓된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실을 좀 얘기해주세요. 진짜로 없어. 진짜 없다. 아니, 그럼 네. 동환 씨가 옆에서 계속 보잖아요. 동환 네네. 씨가 생각했을 때 민석 씨의 그런 치명적인 섹시함은? 사실 뭐 본업이 가수다 보니까 그쵸. 그냥 갑자기 노래 불러요 민석 씨는 흥얼거리듯이 흥얼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주위에 계신 뭐 이성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석 씨한테 집중을 갑자기 하는 그때가 가장 좀 섹시 보이지 않나 노래할 때 예. 좋습니다 우리 동환 씨는 또 밤새 일할 때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할 때 예 진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살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환 씨도 연주하실 때 그 모습도 네. 많은 이성분들이 진짜 반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제가 직접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아, 연주하는 그래요? 것은 이거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진짜요? 예.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시는 모습이 밤새. 그렇죠. 예, 예. 빨리 어떤 이성분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우리 민석 씨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아 진짜 네.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거 피자 햄버거 치킨이 제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는 그 숙성 고기가 별론가 봐요 아 숙성 고기도 너무 좋죠 근데 확실히 트랜스 지방을 좀 드시고 싶으신 거군요 네 튀김류는 그쵸 먹기 좀 무서우니까 관리를 위해서 신발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튀김 다 맛있죠 뭐. 아,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드셔보시진 않으셨죠? 네 도전도 안 해봤지만. 네. 동한 씨는 레드벨벳 콘서트 관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잠정 연기가 그쵸, 됐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네. 이거 죽기 전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다음에 예. 저희가 콘서트를 이제 다시 날짜가 잡혀서 한다면 네. 그때 꼭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매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아니요 안 돼요. 아, 왜요 왜요? 네, 오세요.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야, 감사합니다. 덥석.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거? 네. 솔직히 이거 아예 생각해봤던 적도 없고 지금 저는 요새 활동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오. 그래서 그냥 내가 원래 일상생활처럼 하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가족들이랑 같이 있기. 그게 가족들과 제일 같이 옆에 있기. 딱 그거.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제일 중요한 거. 네. 진짜 이 시대에 너무 올바른 청년이세요. 맞아요. 정말 완디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진짜 저런 분이 안 계세요. 아닙니다. 진짜 여기 칭찬 듣는 날인가요? 오늘 너무 덥네요. 네네. 많은 자리 하시고 시간이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근데 민석 씨는 없다. 저도 죽음이 제일 무섭지 않나. 아, 동환 씨랑 똑같은. 그렇죠. 아 네. 죽는 거보다 아픈 게 아픈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네. 이 세상을 하직할 거라면 제발 고통 없이 보내달라. 아 그렇죠. 아픈 거는 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전에 친구랑 이제 여행 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제 그 친구가 이제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럽다. 운전을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네. 사고 날 것 같으면 한 방에 보내줘라. 이렇게 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친구를 못 믿으시나요? 아, 진짜. 만약 아차 싶다면 한 번에 보내줘라. 정말 민석 씨다운 멘트네요. 그러니까요. 동화, 네. 네. 동화 씨는 또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그래도 죽음이란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영수도 네. 못 오고 네. 레드벨벳 콘서트도 못 보고 오늘 입이 좋아요. 저번에 긴장하셔서 네. 네, 오늘 이제 못했던 거 하늘 다 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못해요. 못해. 잘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한 나만의 필살기는 우리 민석 씨는 아 진심이죠.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필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 너 좋아해 뭐 이렇게. 아 나 너 좋아해로 시작은 못하죠.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디? 아니요.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나 너 좋아한다고 안 하고 뭐 인사를 한다던가 처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막 뭐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막 하겠죠. 진심을 다해서. 대신 담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부담 이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그쵸. 진심을 전한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진심이 제일 잘 통한다. 맞아요. 상대방도 느껴지니까.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까 2년간 짝사랑하셨던 그분이 그래도 담백하게나마 좀 뭐 편지를 쓰든 자기 마음을 전하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좋습니다. 관계를 이어나가기에도 좋고. 그렇죠. 민석 씨도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졌어요.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에도 좋고. 짝사랑은 맴칫. 네, 아, 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동환 씨는 일하는 모습 보여주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섹시한 것도 일이고 필살기도 일인데. 뭐든지 다 일이군요. 그러게요. 일을 쉴 틈 없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옆에 두고 근데 어떻게 일을 보여줘요? 그게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너무 예리해. 안 될 것 같아. 아니 동원 씨가 너무 예리하죠 지금. 큰일이다. 아니 최근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셨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느껴서 이거를 만약 이성이 본다면 예. 나한테 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아 최근에 그렇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군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 아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멜로망스 진실 게임 질문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우리 멜로망스의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것들, 두 분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곡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제 또 라이브를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아, 이번에 저번에 원래 네. 준비를 했던 곡이에요. 네. 근데 못 들려드려서 도망가자. 어머! 너무 좋아하는 노래네. 도망가자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진짜 도망가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네. 이번에 못한 아쉬움 담아서 네. 도망가자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인데 아. 원곡은 우리 선우정아 선배님의 네. 노래죠. 아, 도망가자. 네. 너무 좋죠. 우리 멜로망스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지스며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멜로망스 버전의 도망가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 멜로망스 is 뭔들. 아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또 두 분의 노래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는데 이 노래 참 어렵네요. 근데 아. 감정 선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진짜. 또 선우정아 선배님께서 근데 동환 씨 별론데요 하신 분.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나고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라가니까 편하게 감상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조금 더 만나볼 건데요. 장의진님께서 멜로망스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귀에 착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음색과 연주 실력이라서 그런 거겠죠? 문득 박원 씨의 노래를 멜로망스 버전으로 들으면 어떨지 궁금해졌는데요. 네. 노력 한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 노래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 가사도 그렇고. 네. 가사로 굉장히 네. 사랑받았다. 그러네요. 그럼요. 아주 가슴 찢어지는. 네. 어떻게 가능합니다. 아, 네. 나도 노력해봤어. 다시. 아하. 나 이 친구로 할게요. 네네. 나,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노력하게 되네요.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이것도 예약하고 싶은데 하,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지 그러니까요 아 너무 다 하세요 다. 아 이거 예약해도 돼요? 그럼요 예약할게요 이야 네. 드링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우리 박원 씨가 4월 달에 콘서트를 예약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삼성홀인가요? 아마 어머. 고생하는데 또 저희 멜로망스가 또 게스트로 어머. 또 소개되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완성원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54님 노래 붙잡고도 멜로망스 버전으로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야근하고 집에 가는 퇴근길에 늘 힐링되는 목소리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래도 좋죠. 퇴근길에 힐링되는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네. 붙잡고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아우 역시.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고 말았어 이젠 보낼게 네, 뭐 이렇게 좋네요 네. 모든 노래를 이제 멜로망스 노래로 딱 바꿔버리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좋게 아. 여겨주시니까 아니에요 네. 진 좋아요 좋아서 아유. 근데 완디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왜지? 라이브로 못 들어봐서 그런가? 라이브로 들어봐야 박수부터 나오지 일단 아. 여기는 자존감 낮아지신 분들이 네. 이 자리에 오시면 아, 목동 SBS 스튜디오로 네. 오시면은 우리 완디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2주간 버틸 수 있어요 정말 아 진짜요? 이 한 시간이 감동 근데 저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다시 와서 2주 또 다시 와서 기주 한 달 동안 힘드셨었겠네요 아 너무 아팠어요

아니 그래도 자주 버텼으면은 두 네. 시간 해야 충전이 될 텐데.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여러모로 오늘 슬프네. 아 자부담비가 하고 가시죠 뭐고요. 민석 씨가 오늘 네. 유독 얼굴이 빨개요. 아 실은 더워요. 아, 이게 더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덥고. 어머. 두 분은 어떠셨는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제가 쥐선상의 아리아를 진짜 레드벨벳 맨디지 앞에서 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제가 살면서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요? 민석 씨? 살면서 2주 뒤에 또 오겠죠? 아~ 아니 정말 제가 20살 때 이렇게 네. 그냥 학교 네. 다니고 이럴 때 네. 제가 레드벨벳 앞에서 피아노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게. 아~ 무슨 깜짝깜짝 놀라요, 저 정말. 아,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진짜. 아니야, 우린 격지로 뵈니까. 격지로 뵈니까. 아, 네, 맞네. 진짜 행복해한다. 네. 그럼 저희는 귀대면 콘서트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3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두 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던 나날들은 지친 맘을 안아주는 날이 됐고 외로움 가득 차있던 텅 빈 시간은 우리 추억이 채웠죠. 요즘 좋은 일 있냐고 내 표정이 밝다고 사람들이 그랬죠. 바뀐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인 걸.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로 하루 종일 담아 건넨 나의 문장들은 그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유난히 그대가 힘든 것 같은 날엔 기댈 곳 돼주고 싶죠. 사랑을 하고 있단 게 사랑을 말인지 이제 알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뿐인데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로 하루 종일 너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제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제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제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치킨 1562 골라먹침 테트리스 찜닭 산삼 먹고 힘냈다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건진복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건진복 산양산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삼다원 정맥순 산삼과 공진보. 삼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보.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봄 향기 가득한 달래장을 곁들인 들기름 국수 야식 추천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달래는 반으로 잘라 뿌리 쪽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 주시고요. 줄기 부분은 손가락 길이로 썰고 나머지는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작은 볼에 간장, 매실청, 참기름 그리고 준비한 달래와 참깨, 들깨를 넣어 잘 섞어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찬물을 부어가면서 소면을 탱글하게 잘 삶아주시고요. 찬물에 씻어 면을 차갑게 해준 뒤 물기를 제거하고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깻잎을 가늘게 국수처럼 썰어서 접시에 수북하게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 국수를 담고 양념장을 올리면 들기름 국수가 완성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7.8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여자와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부모님들도 친한 사이였대.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여자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남자는 재수를 하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서로가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지. 여자는 종종 재수학원에 다니는 남자에게 찾아갔어. 공부 잘 돼? 야,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이거 비타민인데 야, 잘 챙겨 먹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꼼꼼했던 여자는 늘 남자를 잘 챙겨줬어. 그렇게 남자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대. 여자는 이미 한 학년을 막 마친 상태라 이번에도 남자를 많이 도와줬어. 아,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응? 이게 과제야? 내가 도와줄게. 봐봐.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쉬워. 여자는 계속 그렇게 남자를 세심하게 챙겨줬어. 그런데 너무 잘해줘서였을까? 어느새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야. 여자는 지쳐가기 시작했대. 남자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거든. 그러다 하루는 남자가 자신의 과제를 또 팽개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더래. 여자는 화가 나서 남자에게 한마디 했는데 남자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어. 에이, 아, 또 화났어? 과제? 어, 그거 해주는 거 아니었어? 난 네 앞에 서 있어. 너는 생각에 또 잠겨 있네. 함께 있어 더 외로운 너. 어쩌다 이렇게 난 네 앞에 서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채 떠오르면 또 웃어. 사랑한다 말해도 그는 빛이 머무는 그곳을 난 헤아릴 수 없이 먼데 너를 사랑한다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노래는요. 김동률 그리고 이소라의 사랑한다 말해도 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엘님의 사연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했던 남자와 여자가 있었죠. 둘은 연애를 하게 됐는데 늘 여자가 남자를 챙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애를 해도 한 사람이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향이 또 다르고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자기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일조차 이제는 여자가 해줄 거라 여기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 있어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뭐 이게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군가를 세심하게 챙겨주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일도 챙기기 힘든데 남의 일까지 좀 챙겨주고 배려해준다라는 건 고맙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익숙함이 제일 무서운데 이분은 익숙함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네요. 늘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여자분도 같은 학년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같은 대학생이시고 할 일이 진짜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 그 또 화났어? 과제? 야, 그거 해준 거 아니었어?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할까요? 아니 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해서 부탁을 해서 혹시 이거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일이 도저히 안 끝나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기 과제를 왜 남이 해줘야 되는 거지?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그거를 다른 일도 아니고 뭐 게임으로, 그렇다고 제가 게임하시는 모든 완소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완소분들은 자기 할 일 다 열심히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할 일을 뒤에 제쳐두고서 게임을 한다? 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상대방이 해주는 걸? 못난 행동입니다. 예예예. 뒷사연도 만나볼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이별을 고했습니다. 고향 친구라서 이별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의 힘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애정이 남지 않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서도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고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이 사람을 사랑했다 하면 헤어져도 후회가 없는데 따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챙김을 받던 사람은 헤어지면 약간 되게 허전하네?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연락해볼까?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서로에게 항상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네요. 예예예. 만세 여러분들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홈페이지 남의 사랑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골뱅이.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열료. 국민연료 선열료. 150만 관객이 선택한 압도적인 흥행작,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작품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박은태, 카이, 전동석, 최고의 배우들과 전율의 무대를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5월 8일까지 샤롯데 시어터.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친척들이 둘러앉은 명절도

그 사과폰이긴 한데 그 시리를 쓰진 않거든요. 시리한테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시리야 비트박스 좀 해줘 하면 진짜 비트박스 해주거든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했던 거 말고는 시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아니랜드를 찾아온 우리 3287님에서 오늘 이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완시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일 금요일이에요. 새해 계획을 아직 하나도 못 이루신 완소분들을 위해 제가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간도 돈이다. 가계부를 쓰듯이 타임 플래너를 적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MBTI P 즉흥형이다 하더라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선 J 계획형이 되어야 해요. 계절별, 월별, 주별, 일별 이렇게 스케줄을 조금씩 쪼개보세요. 그 다음 하루 24시간을 또 쪼개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빡빡하게 세우면 포기하기 쉬우니까 여유를 갖고 느슨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SNS에 인증샷을 올려보세요. 내가 몇 시에 뭘 했는지, 만약 목표가 운동이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동을 했는지 인증샷을 업로드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응원도 받고 자극도 받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세요. 요즘 깨톡 오픈 채팅방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날 하루 목표치를 이뤘는지 아닌지 공유하기도 한대요. SNS 인증보다 더 직접적인 피드백으로 계획을 실천하기 좋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완시리의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 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3287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3287님께는 영수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완이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완이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웬디 영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박재범 피처링 아이유의 가나다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4월 1일 금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가르쳐줘 오늘 밤 가늘 따라 마법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